House of Baby Prod by Z and Jumbo Be a budding gun That man and master Pisses 뚜렷한 시감 Dispose my mind 머릿속 울린 Siren 망설일 시간조차 아까운 this time 내 맘을 숨기려 할수록 흔들리는 눈빛 흔적을 남기지 danger, 이미 뛰고 있는 심장을 어찌할 수 있겠어 글쎄 난 모르지 I promise you not baby Don't lose your mind my lady 마주친 두 눈가엔 널 유혹하는 흐릿한 네온 sign 그 아래 너와 나의 선명해진 순간 춤을 추는 Damage.